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19일 베이루의 깔리아오 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 아브라함 라미데스 리또마를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